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손동인, 그림 장선환의 왕건입니다. 왕건은 궁예의 장수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어요. 궁예는 포악한 독재자였던 반면에 왕건은 포용력이 크고 덕이 높은 사람이었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왕건은 후 백제를 물리친 뒤 넓은 마음으로 지방 호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라의 항복까지 받아냈어요. 넓은 마음으로 후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으며 고려사 500년의 주춧돌을 다져놓았답니다. 그럼 우리 왕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아직 소식이 없느냐? 왕융은 조급한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마당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인들도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애만 태웠죠. 그때 아내를 돌보고 있던 할멈이 달려나오며 바삐 왕융을 찾았어요. 나리! 아기 씨가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오, 그래? 어서 가보자. 왕융은 서둘러 아내가 있는 뒷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때는 877년. 지금의 개성은 송악에서 왕융의 첫째 아들 왕건이 태어난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왕건이 태어날 때 신비한 빛이 온 마당을 채우고 자줏빛 용의 모습을 한 무엇인가가 마당 한가운데 한참을 머물렀다고 해요. 왕건의 조상은 북쪽의 백두산에서 온 고구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송악에 자리 잡고 대대로 중국을 오가면서 바다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송악에서 큰 세력을 떨치는 가문이 되었지요. 왕건의 아버지 왕융 또한 사찬이라는 벼슬로 송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대요. 왕건이 태어날 무렵 고구려와 백제를 무찌르고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어요. 왕족들이 백성을 보살피기보다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창고는 바닥나고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신라가 나날이 무너져가자 온 나라에서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궁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산속에서 수도하던 궁예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군사들을 모았어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궁예는 무술이 뛰어나고 금세 많은 부하들이 몰려들었지요. 그 기세를 몰아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이 무렵 남쪽 지역에서는 견원이라는 장수가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견원은 체격이 우람했고 호탕한 기백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신라의 군대에 들어가 주로 도적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이때 평생 뜻을 같이 할 부하들을 길렀다고 해요. 신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자 견원은 군사를 몰고 완산주, 지금의 전주로 가서는 곧바로 새 나라를 세운 뒤 후 백제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신라에 더해 태봉과 후백제가 탄생함으로써 후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왕건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넘쳐났어요. 얼굴 생김새도 남달랐죠. 널쩍한 얼굴에 이마는 해와 같이 둥글고 두툼한 턱은 모가 나서 아주 강해 보였어요. 왕건이 걸음마를 떼자마자 글공무를 시키고 칼과 창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왕룡은 왕건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죠. 부모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왕건은 열심히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훌륭한 풍채와 용모를 갖춘 대장부로 커나갔지요. 893년 왕건이 17살이 되자 왕룡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어 몹시 혼란스럽다. 이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세 나라가 하루빨리 통일되어야 한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나라를 통일하는데 힘쓰는 큰 일꾼이 되도록 하여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왕룡은 왕건에게 군대를 지휘하는 법과 산과 강을 이용해 적군을 치고 아군을 보호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병법을 공부하게 했어요. 왕건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서 세상에 나가 어지러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싶었거든요. 이 무렵 가장 힘이 센 사람은 태봉을 세운 궁예였어요. 궁예는 세력을 키워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해 나갔어요. 왕룡이 다스리고 있던 숭악도 곧 궁예가 차지하려 들게 뻔했어요. 왕룡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궁예에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약해. 그보다는 우리 왕건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일이 더 급해. 896년 왕룡은 송악을 바치고 궁예의 부하가 되었어요. 궁예에게 말했죠. 전하, 삼국을 통일하려면 먼저 송악에 성을 쌓고 힘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악은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기에도 좋은 장소이고 남쪽을 치는 데에도 좋은 곳입니다. 송악에 성을 쌓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저의 아들 왕건을 성주로 삼기 바랍니다. 궁예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건을 성주로 삼았어요. 수도도 아예 송악을 옮겼죠.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되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일 우리가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거야. 궁예는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으니 송악도 짓밟으려 했겠지? 왕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건은 하루라도 빨리 궁예의 마음에 들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지휘하여 경기도 광주와 충청도 충주, 청주 등의 고을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어요.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왕건에게 아찬이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903년 왕건이 차지해 두었던 금성, 지금의 나주를 견원이 다시 빼앗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금성은 중국과 교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땅이었죠. 왕건이 나서서 궁예에게 말했어요. 전하, 제게 수군을 내어주십시오. 금성을 되찾겠나이다. 왕건은 바다무역으로 성장한 집안의 자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친했고 바다에서의 싸움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금성에 도착하니 견원의 싸움배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밤이 되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불화살을 쏘아라! 왕건이 소리치자 수도 없이 많은 불화살이 날아올랐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배를 삼켰고 후 백제군은 힘 한 번 못 쓰고 항복했어요. 금성을 점령하고 돌아오자 궁예는 지혜롭고 용맹한 왕건을 더욱더 믿게 되었죠. 그래서 큰 상과 함께 대아찬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국경을 지키게 했죠. 왕건이 싸우는 족족 승리하자 궁예는 시중을 겸하게 했어요. 시중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벼슬이에요. 왕건은 나랏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악하고 교활한 사람은 멀리 했죠. 한 번은 아지테라는 인물이 궁예에게 아첨해서 높은 벼슬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아지테는 벼슬을 이용해 나랏돈을 빼돌렸어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관리들이 있으면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도 궁예의 눈치를 보느라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왕건은 아지테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감히 왕을 속이고 자기 배를 불리다니! 아지테를 잡아오너라! 왕건은 아지테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왕건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왕건은 역시 달라! 늘 정정당당하다니까! 군사들과 학식 높은 대신들이 왕건을 더욱더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입을 모아 왕건을 칭송했죠. 그러는 동안 궁예는 점점 포악해져 갔어요.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반역죄를 덮어씌워 하루에도 100여 명씩이나 죽였다고 해요. 궁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모를 꾀하는 자들도 알아낼 수 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살려두지 않으리라. 한 번은 궁예가 왕건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째서 나를 배반하고 반란을 모의하였는가? 왕건은 터무니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궁예가 성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짐은 네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냐? 왕건은 아니라고 해봐야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기로운 왕건은 재빨리 말을 돌렸지요.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잠시 그런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하의 신통력은 참으로 대단한 경지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제야 궁예는 껄껄 웃으며 왕건에게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 안장을 주었대요. 궁예의 포악함은 이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장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왕건을 충직하게 믿고 따르는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같은 장군들은 궁예를 죽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어요. 그들은 밤이 이슥해진 틈을 타 왕건을 찾아가 호소했어요. 지금 임금은 죄 없는 신하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장군께서 일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건은 한동안 깊은 생각이 잠겼어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신하들, 세금을 내지 못해 옥살이를 하는 불쌍한 백성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왕건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좋소. 그대들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다만 거사를 하는데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만일 실패하면 우리는 물론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왕건과 장군들은 타오르는 눈빛을 나누며 결의를 다졌어요. 그리고 군사를 몰아 궁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어요. 궁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허둥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다 농부 옷으로 갈아입고 성문을 빠져나가 도망쳤어요. 산 골짜기에서 숨어 지내던 궁예는 결국 성난 농민들에게 잡혀 맞아 죽고 말았죠. 이로써 왕건의 시대가 밝아온 거예요. 새 왕이 된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어요.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왕건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고구려의 후예이며 다스려야 할 대부분의 땅도 옛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새로운 인재를 찾아서 정치를 바로잡는 일에 매달렸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거든요. 왕건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쳤어요.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어요. 왕건의 인품과 덕망을 칭송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학문과 식견이 뛰어난 학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왕건은 학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배우려 했어요. 왕건은 장군 출신이긴 하지만 학문을 익히는 데에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죠. 왕건은 후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백성들과 호족들은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어. 힘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잘 감싸 안아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야.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고려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직접 편지를 써서 고려를 도와주면 후손에 이르기까지 의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때로는 호족들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호족들도 왕건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왕건은 이들에게 벼슬과 땅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견원이 공작선이라는 좋은 부채와 화살을 보내왔어요.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는 뜻이었죠. 그러고는 대량, 지금의 합천을 공격했어요. 왕건은 견원이 몹시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통일하려면 견원을 반드시 물리쳐야 해. 어차피 겨뤄야 할 상대라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야. 왕건은 치밀하고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나갔어요. 왕건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죠. 왕건이 왕이 된 지 9년째 되던 해였어요. 견원이 경주로 쳐들어가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온갖 약탈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신라의 백성들은 견원을 몹시 원망하고 있어. 이때 우리가 신라를 도와준다면 신라인들이 모두 고려편이 될 것이오. 왕건은 잘 훈련된 병사들을 거느리고 신라로 출동했어요.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견원군과 마주쳤지요. 그런데 견원군에게 앞뒤를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뜻밖의 공격에 왕건은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급히 말머리를 돌리고 칼을 휘둘렀으나 많은 군사들이 죽거나 도망간 뒤였어요. 그때 신순겸 장군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전하, 빨리 저하고 옷을 바꿔 입으시고 이곳을 빠져나가소서. 전하의 목숨은 만 백성의 목숨이옵니다.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벗기다시피 해서 바꿔 입고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어요. 천하의 왕건이 내 놈들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어서 덤벼라! 그러자 견원의 군사들이 몰려들어 신순겸 장군을 베어 거꾸러뜨리고 말았어요. 이 틈을 타서 왕건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겨우 탈출할 수 있었죠. 나중에 신순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왕건은 목 놓아 통곡했어요. 아, 신순겸 장군! 그대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구려. 그대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왕건은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왕건은 경상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삼년성을 쳤어요. 견훤의 군대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끈질기게 버텼죠. 왕건이 거듭 공격했지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왕건의 군대는 하는 수 없이 청주 쪽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런데 견훤이 장수들을 보내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큰 위험에 빠진 거죠. 덕망이 높은 왕건에게는 충신들이 많았어요. 유금필도 신순겸 못지않은 충신이었어요. 유금필 장군은 왕건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갑옷을 입고 군사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꼭두 새벽부터 군사를 몰아 청주 지역에 도착하고 보니 고려군이 후 백제군의 기습 공격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상당 산성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후백제군이 막 성벽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유금필은 말의 채찍을 휘두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고려의 장군 유금필이다. 감히 나에게 덤빌 자는 앞으로 나오너라. 이 칼이 용서치 않으리라. 유금필의 용맹함은 이미 후백제 군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마치 성난 사자처럼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본 후백제 군사들은 그 기세에 눌려 도망치기 바빴죠. 유금필이 목숨을 걸고 공격한 덕분에 왕건은 무사했고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높아졌어요. 신순겸 장군의 용기 있는 죽음과 유금필 장군의 용맹으로 결의를 다진 왕건은 이후 후 백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했어요. 후 백제군은 점점 사기가 떨어졌죠. 게다가 견훤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오래전부터 심하게 다투었어요. 특히 맏아들 신검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견훤이 넷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검은 부하들을 시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 불당에 가두었어요. 이제 전하께서는 너무 늙어서 나란 일을 돌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자가 부왕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견훤은 신검의 배신에 치를 떨며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었죠. 후 백제가 왕위 다툼을 벌이는 사이 고려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나주를 정복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견훤은 신검의 후백제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왕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감시병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금산사를 빠져나와 고려에 귀순하게 되었어요. 왕건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견훤이 군사도 거느리지 않고 빈털터리로 찾아왔지만 견훤에게 남쪽 궁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극진하게 대접했죠. 견원이 고려에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라의 경순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신들에게 말했어요. 과인이 잘 다스리지 못해 나라의 땅이 모두 남의 땅이 되고 말았소. 신라는 날로 기울어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소. 후백제의 견원도 고려에 귀순했다고 하오. 우리 신라도 고려에 귀순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소. 왕건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죠. 만약 귀순을 받아들인다면 자칫 내가 처음부터 신라를 정복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후백제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지금의 행세라면 신라인들도 나를 크게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왕건은 귀순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환영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윽고 경순왕이 고려로 들어오자 의장을 갖추고 친히 나가 맞으며 위로했다고 해요.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경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이처럼 왕건은 항복하고 귀순하는 자들을 같은 나라 백성으로 끌어안는 포용 정책을 펼친 거예요. 건국 후 천년을 이어온 신라 왕조는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죠. 견원이 고려에 귀순한 이후 후백제는 급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신검에 대한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던 견원은 왕건에게 신검을 무찔러달라고 했죠. 왕건은 그동안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준비를 착실히 해왔어요. 평양을 비롯한 북방을 수시로 둘러보면서 민심을 다스리는 한편 우수한 군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윽고 군사를 모아 완산주를 향해 진격하니 무려 10만의 대군이었어요. 이 전투에서는 견원이 앞장섰어요. 예전에 자기 부하들과 싸움을 하려는 것이었죠. 둥둥둥 대군이 북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가니 그 기세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견원이 앞장선 것을 보고 후 백제군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황산벌로 도망가 버렸어요. 신검은 새롭게 군대를 정비해놓고 뒤쫓아온 고려군과 마주한 채 진을 쳤지요. 싸우기에 앞서 고려의 군세를 살펴본 신검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임을 느꼈어요. 고려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후백제군은 옛 왕이었던 견원과 맞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신검은 하는 수 없이 양검과 용검 두 동생을 데리고 문무 관료들과 함께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요. 왕건은 후백제의 장수들을 죽이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고려의 장군으로 다시 임명했어요. 그들도 통일된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던 거죠. 왕건은 이처럼 인재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왕이었어요. 통일을 위한 길고도 험한 싸움이 끝났어요. 왕건은 후 백제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뒤 신하들과 백성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고려를 세운 지 18년 만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후삼국 통일을 이룩한 거예요. 왕건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자리에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짐이 어지럽게 갈라진 한민족을 통일하였소. 이제부터는 신라인이든 후백제인이든 모두가 한민족 고려인들이오. 그대들은 짐의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 정사를 빈틈없이 살펴주기 바라오. 통일된 고려에서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바른 몸가짐을 담은 글을 많이 남겼어요. 또 후대의 임금들이 두고두고 지켜나가야 할 가르침을 글로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훈요 10조예요. 왕건은 상을 후하게 주는 곳에는 훌륭한 장수가 있고 덕을 베푸는 곳에는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첫 통일 국가를 이룩한 영웅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어요. 용기와 포용력, 깊고 멀리 볼 줄 아는 슬기로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으로 고려사 500년의 주춧돌을 다져놓은 왕이었죠. 943년 5월, 왕건은 25년 동안 고려를 다스리다 6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족의 큰 별이 떨어졌지만 왕건이 이루었던 훌륭한 나라의 기틀은 후대에 길이 전해졌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